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년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 전집 제19권을 출판했습니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60일 1972년 11월부터 주체 62 1973년 3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 연설, 결론 등 80건의 고전적 노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